지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됐어. 우리 그때보다 변한 것이 있다면 좀 더 커져버린 사랑일 거야. 겨울 내내 너를 생각하며 만들던 빨간 스웨터도 입혀줄 거야. 항상 포근했던 네 마음과 어울려 날 생각하면 정말 좋겠어. 거리에 함께 나온 연인들 밤새 들려오는 노랫소리들 모두가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예쁜 선물들 같아.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.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사랑해. 우리 처음 만난 1년 전에 오늘도 지금처럼 하얀 눈이 내렸지. 추억 끝까지 빨개진 날 보면서 넌 놀려대며 웃고 있었어. 가만히 빛을 내는 촛불에 지금 내 마음을 비춰보일까.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 나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고. 저기 하얀 눈이 내려 저 하늘 모두 내려 우리 서로 닿은 마음 위로 사랑이 내려 살짝 네 가슴에 기대 안겨 먼저 말을 할까. 나를 느끼는 너의 모든 걸 지금 네 바람이 들려 저 하늘까지 들려 나도 오늘 밤엔 같은 소원 빌게 될 거야.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랑 지금처럼만 간직해주길 기도해.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우리들의 사랑 지금처럼만